해양절경축 바베이더주 전국준비위원회가 3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